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분별 없는 도발망동을 정의의 군사적 보복 타격으로 가차없이 짓뭉개버릴 것이라고 선언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지지해서 근로하는 러시아 당사나 붉은 청년 전위대와 러시아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과의 연대성 그룹바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글을 올렸습니다.